역삼동의 윤태환 씨, 자양동의 양정배 학생, 후암동의 진호 씨, 그리고 이형석 씨, 류보은 씨, 정명훈 씨. 지난번 첫눈 오는 날 눈에 대고 기침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김수영 시인의 시를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첫눈 오는 날 눈에 대고 기침을 하자. 그러니까 인간의 허접쓰레기 같은 욕망들을 그 기침과 함께 모두 다 털어내자는 말일 텐데요. 글쎄요, 혹시 그 깨끗한 눈을 보면서 아직 기침 못하신 분들은, 지난 첫눈 때는 놓치신 분들은 다음 눈 오는 날 우리 기약해볼까요? 첫 곡 들으시면서 우리 전부 다음 눈 오는 날만은 우리 모두 크게 기침하자는, 우리의 욕망을 다 털어내자는 그런 마음 가져보시오. They say that heaven is like TV, a perfect little world that doesn't really need. And everything there is made of light. And the days keep going by. Here they come. Oh, sorry, 아빠 사랑해요. 전 아빠를 정말 사랑한답니다. 항상 이 말을 직접 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목이 메어와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답니다. 벌써 아빠는 암과 투병하신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요즘은 고비를 넘기시고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빠의 건강을 기원해 주세요 하면서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서 김석영 씨가 신청하신 곡이죠. 영화 닥터 중에서 춤추는 장면에 흘러나왔던 음악인데요. Strange Angels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 보시면서 석영 씨는 굉장히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네요. 잘 들으셨습니까? 자, 하이틀의 박병찬 씨, 전태두 씨, 그리고 이선복 씨 함께 신청하신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선복 씨. 참, 이 성함이요. 저 대학 때 전공, 저희과 전공 선생님이랑 성함이 똑같은데요. 굉장히 지독하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 수업에 한번 빠질 때마다 A 플러스부터 밑으로 한 계단씩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그때가 격동의 8, 7년이었기 때문에 참 수업에 들어갔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점이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선복 씨 듣고 계십니까? 태호형, 철호형, 영호형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최웅선 씨가 신청하신 그 곡으로 띄워드릴게요. 디어 헌터 중에서 카바티나를 클레오 레인이 노래를 하고요. 존 윌리엄스가 기타 연주로 들려주는 곡입니다. 최웅선 씨 은숙이와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자, 제목이 참 좋아요. He was beautiful. 아름답다는 말을 꼭 여자에게만 붙일 필요는 없죠. He was beautiful입니다. 함께 들어보죠.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대서출판 고려원. Now I'm drowning in the flood. Always. 항상 그대 곁에서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될 음악이 있습니다. 본조비의 새 노래 Always. 그들의 최신 앨범을 만나세요. Hologram. 누가 초콜릿 시리얼 새로운 기쁨이 씹힌다. 초코바 기쁨 하나. 너는 나의 새로운 기쁨. 내가 원하는 건 기쁨 하나.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크 브로.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크 브로. 사랑의 비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대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그냥 걸어. 비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더욱 맛있어. 나 너를 사랑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섬 그리고 트라이앵글. 어느 날 메마른 한 남자의 가슴에 두 여자가 다가왔다. 우리들 젊은 날에 가슴절인 비망록. 박상우 장편소설 섬 그리고 트라이앵글. 도서출판 해냄. 야, 4번 답증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으이그치.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해마다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잡힌 천재들의 광기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섭. 처음 만났지만 그 남자의 향기라면 유혹받고 싶었다. 신선한 향기 맥스웰 블루. 누구야, 저 남자? 새로 왔어요. 신선한데? 맥스웰 블루웻. 차종이 더욱 다양해진 소나타 택시. 저는 700만원대 경제적인 소나타 2.0 택시죠. 전 운전이 편리한 오토매틱입니다. 저요, 단연 품격 높은 소나타 모범 택시죠. 이제 수익 좋고 편안한 소나타 택시로 앞서가십시오. fall flat on your face. Show me your face. 영화 Young Girl and Young Girl 중에서 한스 짐머의 음악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 퍼시 아들론 감독이 94년도 영화인데요. Young Girl and Young Girl은요. 우리에게 퍼시 아들론 감독 아주 친숙한 이름은 아니죠. 하지만 만약에 바그다드 카페라는 영화를 아주 재밌게 보신 분들에게는 금세 귀에 들어오는 이름일 겁니다.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연구인 연구는 이 퍼스 야들론 감독의 가장 최근작일 겁니다. 야들론 감독은 멜로드라마를 신화처럼 표현하는 게 장기인데요. 바그다드 카페의 경우에서도 그랬고 이 연구인 연구에도 그 장기가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죽은 아내를 잊지 못하고 언제나 그 아내의 환영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아내의 환영이 점점 젊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역시 새로운 활기를 느끼면서 또 잃었던 아내에 대한 사랑도 되찾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령, 뭐 영혼. 어쩌면 서양 영화에서도 참 많이 쓰이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흔하면 흔할 수도 있는 내용에 퍼스 야들런 감독은 사랑의 마법을 휘둘러서 정말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엔 도널드 서덜랜드와 브랜든 프레이저 같은 헐리우드 배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프랑스어 배우 한 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로 줄리 델피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프랑스 영화계의 대표적인 여배우 하면은 이자벨 하잔이나 줄리 드휘노 씨를 거론하지만 사실은 프랑스 본토에서는 이 줄리 델피가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녀에 대한 평가가 높다는 얘기죠. 자, 아주 어려서부터 영화배우 생활을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에 그녀의 이름이 어렴풋하게나마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이 영화 유로파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 여성감독 아니슈카 홀란드의 90년도 영화였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살던 유태인 소년 솔로몬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유태인에서 러시아인으로 또 게르만 민족으로 자신의 그 민족적인 아이덴티티를 계속 부정해 나가는 또 계속 바꿔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줄리 델피는 독일 유겐트인 솔로몬이 실제로는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를 유혹하는 아주 조숙한 독일 여학생 레니 역으로 나오는데요. 자, 영화 유로파 유로파 중에서 한 장면 들어보죠. 레니가 솔로몬을 유혹하지만 그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유태인 표식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 좀 뭐랄까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좀 차가워 보이는 외모 뒤에 감춰져 있는 줄리 델피의 관능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영화 유로파 유로파의 메인 테마 띄워드립니다. 지비그니의 프프라이즈너의 음악입니다. 아우! Du hast mich gepiekt. Das goldene Abzeichen, das wusste ich nicht. Wenn du willst, können wir es tun. Ich möchte es, Jupp, hörst du? Ich möchte es so sehr. Dafür bist du noch viel zu jung. Du bist doch blöd. Ich muss jetzt gehen. Ich bin hier nach Hause, ja? Wenn du willst. Du spinnst wirklich, Jupp. Fang mich! Ah! 영화 유로파, 유로파의 메인 타이틀 즈비그니에프 프라이즈나의 음악이었습니다. 자, 이 유로파, 유로파 보신 분들은 얼마 안 되죠. 국내에서 개봉이 안 됐거든요. 이게 아마 줄리 델피가 출연한 영화 중에서 국내에서 개봉된 첫 번째 영화는 사랑과 슬픔의 여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독일 감독 폴커 슐렌돌프의 91년도 작품이죠. 원제는 Voyager, 그러니까 여행자입니다. 이 작품은 막스 프리시의 소설 호모 파버를 영화로 만든 건데요. 그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한 남자가 여행 중에 끊임없이 자신의 비극적인 우연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로드무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계 문명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의 그 삶을 조금은 비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여기서 샘 셰퍼드와 함께 공연한 줄리 델피는 그 아직 소녀티를 완전히 벗지 못한 20살의 자베트 역을 맡았습니다. 이 자베트는 문학과 예술에 관심이 많은 서정적인 여인이죠. 그런데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우연히 만난 한 중년의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운명의 여인 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숨통이 보송보송한 그렇게 맑고 순수한 영혼의 자베트. 영화 속에서의 줄리 델피는 이러한 자베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이후에 그녀는 비평가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천사의 얼굴과 마릴린의 미소를 갖고 있다. 정말 그런 평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투명한 이마와 또 상대방을 빨아들일 것 같은 그런 매력적인 공허한 눈동자를 이 영화 속에서 보여줬었죠. 자, 영화 사랑과 슬픔의 여러 중에서 Last Call for Passenger Father 한번 들어봅니다. 디어 헌터의 음악을 맡은 스탠리 마이어스가 이 영화의 음악도 맡았는데요. 사랑과 슬픔의 여로 중에서 Last Call for Passenger Father 띄워드렸습니다. 줄리 델피의 얼굴이 그래도 가장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작품은 아무래도 이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크즈슈토프 키슬롭스키 감독의 삼색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 작품 화이트입니다. 폴란드에서 프랑스로 이주해온 한 남자 미용사가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합니다. 이유는 부부관계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남자는 미모의 프랑스인 아내 도미니크에게 버림을 받고 폴란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묘한 방법으로 떼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엔 복수도 하고 아내도 되찾지요. 영화에서 그 미모의 아내 도미니크 역을 줄리 델피가 맡았죠. 이 영화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 줄리 델피의 묘한 매력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순수하면서도 그 어딘가 그늘진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이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른이 되지 못한 미숙함이 엿보이면서도 또 어딘지 관능적인 매력이 발견되는 그 보통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양면적인 매력을 지닌 여배우를 표현할 때 우리는 묘하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적당한 수식어를 발견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여튼간에 줄리 델피는 그런 양면적인 매력이 깊은 인상을 남기는 배우입니다. 줄리 델피는 세계적인 거장인 이 크즈슈토프 키슬롭스키 감독과의 작업을 통해서 그녀만의 연기력을 인정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렇긴 했지만 화이트 이후에 줄리 델피는 프랑스 거장들이 아끼는 여배우 1호로 떠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자, 화이트의 엔드 타이틀 띄워드릴게요. 하이텔의 김수덕 씨 듣고 계시죠? 대구 서구 원대 3가의 김세용 씨 친구 영화가 좋아했을까요? 화이트 중에서 엔드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줄리 델피는 1969년생이에요. 12월 21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명배우였던 아버지 알버트 델피와 화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예술적인 끼가 다분했다고 합니다. 5살 때 아버지가 출연한 연극 시라노에 함께 출연해서 처음으로 무대 경험을 쌓았고요. 7살에 옴니버스 영화로 스크린에 데뷔했고요. 또 14살에 영화계에 정식으로 데뷔합니다. 그 영화가 바로 몬트리올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베르트랑 따브르니에 감독의 영화 베아트리스의 정열이었어요. 여기서는 중세의 처녀 역이었죠. 그리고 16살에는 영화 형사에서 뒷골목 불량 소녀 역으로 또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줄리 델피 한 1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해 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영화들 말고도 91년에는 얀 키옵스키 감독의 바르샤바에서 한나 쉬굴러와 연기 대결을 벌였고요. 로저 로버트 에이버리 감독의 킬링 조에서는 매춘부 조역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93년도 작품이죠. 킬링 조.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지만 그 폭력 과다로 상영 불가 판정을 받아서 지금 발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는데요. 참 이 줄리 델피는 그 감독 운이 좋기도 하지만 또 스스로 감독을 고르는데 아주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조연으로 출연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니까 좋은 역할이라면요. 그런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삼총사 보신 분들 많겠죠? 예. 이 삼총사라는 영화에서 줄리 델피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현역이었는데요. 자, 오랜만에 이 삼총사의 주제가 되어드립니다. 충북 청주 복명 일동의 김용섭 씨가 용군이 되오 민석이와 듣고 싶다고 아주 예전에 신청해 주셨고요. 하이텔의 윤순혜 씨 경숙이와 듣고 싶다고요. 또 이기아 씨 부산의 김태용 씨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이 함께 부르죠. All for Love. and of our love. 부산 북구 학장동의 윤영호 씨, 친구 김우주 씨와 잘 들으셨습니까? 서울 구로구 수공동의 신재건 씨도 친구 민경 씨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두 분 다 신청곡 속에 러브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두 분 다 친구분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띄워주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곡 골랐습니다. All for Love, 영화 삼총사의 주제곡이었어요. 자, 줄리 델피의 연기력을 일찍이 발견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장립 고다르 감독입니다. 이 줄리 델피가 14살 때 장립 고다르 감독을 만나서 탐정, 니어왕 이 두 편의 영화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그때 장립 고다르 감독은 줄리 델피를 통해서 창작의 영감을 얻었다고 하네요. 자,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그녀는 그 11살에 이미 시집을 발표했고 미술을 공부했고요. 또 그 고다르 감독이 만났을 그 당시에는 훗날 감독이 되겠다면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답니다. 그런 그녀의 창작 능력을 고다르가 발견한 것인데요. 심지어 고다르 감독은 줄리 델피의 시나리오에서 그 일부 아이디어를 따와서 자신의 영화에 그대로 옮겨놨다고도 하네요. 91년에 줄리 델피는 자작 시나리오 다키털 배달부라는 작품을 발표합니다. 이 다키털 배달부는 그녀의 첫 번째 시집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참 열심인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런 줄리 델피의 영화 중에서 또다시 주목을 받는 영화 한 편이 개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쁜 피, 모브상이죠. 그러니까 엊그제 우리나라에 온 레오 게락스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인데요. 줄리 델피는 주인공 알렉스의 애인 줄리 역으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미지의 공간으로 떠나간 알렉스를 찾아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파리 시내를 질주합니다. 하얀 피부에 금발을 날리면서 연인의 이름만을 주술처럼 반복하죠. 하지만 한 번도 울지 않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연인의 죽음 앞에서 내가 우는 것은 내가 이미 그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리죠. 줄리 델피는 한마디로 가장 프랑스적인 매력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 프랑스적인 매력,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그 지적이고 냉정하면서도 그 금발에 슬픔이 가득한 눈동자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녀의 매력으로 꼽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거장들이 이러한 면을 아주 적극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줄리 델피의 매력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자리에 두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줄리 델피 역시 그런 거장들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매력을 성숙시킬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이제 26살이죠.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지성파 배우 줄리 델피를 조금은 더 깊이 알게 되셨죠? 또 단순히 그녀가 보통 여배우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셨죠. 앞으로 줄리 델피에게 남아있는 일은 감독으로 데뷔하겠다는 꿈을 실현시키는 일일 것 같은데요. 아마 프랑스 영화계의 새물결은 그런 그녀의 창작 능력을 틀림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화 모베상 중에서 Modern Love 한번 들어봅니다. 데이비 보이의 음성입니다. I catch the fever boy. 인천 동구 송현 3동의 박종훈 씨 이 곡으로 안 될까요? 신청곡은요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네요. 자, Modern Love 데이비 보이의 음성 모베스상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헐리우드 영화음악 CD는요 경북 영양 영양읍 하원리에 이름이 아주 예쁜 김홍녀 씨께 보내드립니다. 부천 꽃마을의 기용씨. 기용씨가 윤경씨에 보내는 마음은 이 속달 5편에 담긴 것만큼 아주 급하고 빠른 것 같은데요. 자, 그 급한 마음이요. 그래도 좀 느긋한 곡에 담아서 제가 띄워드릴게요. 윤경씨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듣고 계세요? 영웅본색 3편 중에서 매연방의 음성으로 석양지가 띄워드릴게요. 하이틀의 여태훈씨, 김민수씨 함께 해주시고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님 함께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路上分野。